funky break for you. Hit it. 1, 2, 3 주석은 앞에 가예요. 1, 2, 3 We can live the street life. Street loving. This is street life. I was born in this city. This is street love. I'll be mourned by the city. This is street life. Living in the soul city. It's me, the T. Listen closely. 이 땅의 culture 문화는 수많은 방에 가둔 것. 너와나 둘러싼 사방은 벽 깔린 것은 power nightclub. Where you love to go. 틀어박히니 좁은 곳은 prison to your soul. Oh no.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soul 고립의 십자가로 못 바꿔. Now get up, stand up. 분비는 거리로 숨쉬는 도시 속에 수많은 people 사이로. It's a crossroad. 이곳은 신과 사람의 교차로. You've got to know 지상 나고는 따로 없다고. This is your barrio. Caudio, volume up, we know. Everybody say, oh, it's a street party. Yeah, yeah. Yo, everybody go to go. It's a street party. Yeah, oh yeah. Okay, move your body. It's a street party. Yeah, yeah. Yo, everybody go to go. It's a street party. Yeah, oh yeah. Okay, move your body. This street. Yeah. I told ya, 바로 money. 말했지, 바로 아버지 그래. 우연이 아닌 필연이다 싶었지. 절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방이요.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 너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리. 컬처와의 만남 700만 화소를 보신 뒤 넘는 디지털 카메라 나도 더 생생히 기억이 살아나. Oh my sweetie 고향은 거리 태어나서 자라났어. Clean or dirty whatever 상관없어.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살아가. 힙합 내 사랑아. Paris, London, Tokyo, Japan 소리 없이 퍼져 번식해 세계를 제패. Yo, epic high, bit tight 다 함께 거리로 나가 즐겨. Let's get high. It's a street party. Hey, yeah, yeah. Yo, everybody go to go. It's a street party. Hey, oh yeah. Okay, move your body. It's a street party. Hey, yeah, yeah. Yo, everybody go to go. It's a street party. Hey, yeah. Oh yeah. Okay, move your body. 길거리 행진 1, 2, 3 거리 넘쳐나는 거리가 우리의 mainstream. Beach in the soul, soul in the street. 들리니 킥과 스네어 마찰음의 scream. Too many people 느껴보길 왜 너 온종일 게임과 통신. 어둠 더 붉은 코피에 커피 속 카페인. 은둔 생활 적고 터뜨려 샴페인. 앞좌 뒤 들어봐 봐. 거리 속에 늑대와 여우의 사랑 그걸 가 팔짱 낀 후 둘러봐 봐. 굳어진 내 어깨와는 달래 이 웃음만 굳어가. 온실 속 화초보다 거친 삶의 잡초. 인파 속 소란함도 뚝배보다 낫고. 음악과 이야기를 낳는 곳 그대가 살아갈 곳 바로 거리로. Come on. All my big boys free walking. All my MC freestyling. 힙합 속 비박스 keep working.